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자기가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눈으로 보시고 읽어도 괜찮은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상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열매가 안 맞춰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가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이제 이 사건이 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이상한 것 같아. 어저께 이걸 나누는데 민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이 뭐라고 했죠? 민규야? 예수님의 이 행동이 너무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열매 없는 나무를 왜 저주하냔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래.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도 아닌데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 나무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내가 갖고 있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어떤 나의 소망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걸 할지라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네 날 봐. 내가 가진 기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뭐예요? 그분을 결국 외면하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그분을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과 기대로 오늘 이 성경 읽으면 또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마 올 한 해 그 숲 리더로 혹은 행정 리더로 섬겼던 지체들은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올해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서 해보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자기 기대대로 안 되거든요. 실망하고 외면하게 되고 나중에 그냥 이건 내가 있을 공동체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나한테 안 맞아 하면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느끼는 그 과정도 여러분들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예 없는 공동체로 우리가 쫙 있어서 가는 것보다 그런 과정 있잖아요. 내가 기대해보고 내가 열심히 해보고 그런데 그 나의 기대와 내 열심에 부응하지 못한 어떤 상황과 사건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또 그것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행하시는 거니까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니까 뭐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예요. 결국은 결국 인생이라는 거 또 내 삶이라는 거 공동체라는 거 교회라는 거 이 모든 것이 내 기대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좋은 거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고백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냥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던지게 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수고하는 자리에 그냥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어떤 청년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몇 번 이렇게 부모님에게 그 좀 교회 간다고 하고 뻥을 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딱 걸린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욕을 먹고 막 엄청난 소리를 듣고 나서 근데 원래 또 잔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사람이 막 짜증 나잖아. 뭐 나도 다 일이 있고 다 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빠진 건데 뭐 그거 갖고 막 뭐 그렇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때는 이제 잔소리 들을 때는 그렇게 기분 나빴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엄마가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이렇게 부정맥이 오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요, 엄마가 이렇게 이 부정맥이라는 게 약간 스트레스나 막 술을 많이 먹거나 뭐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이게 생기는데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럴 일이 없는데 엄마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그 좀 잘 좀 이렇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맞다. 그게 정말 신앙생활이랑 그 똑같은 거라고. 자, 너가 그런 마음 있잖아. 너의 엄마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열심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네가 그 갖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는 거야. 무슨 노력을 했니? 내가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이 청년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성실하게 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엄마에게 효도해야겠다, 이 마음을요, 무슨 노력을 해서 가졌냔 말이야.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이 청년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냥 아무 사건과 상황이 없었는데 지금부터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지 각오하고 결단하고 막 애를 써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겼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나요?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 노력하고 막 결단하고 애쓴다고 해서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효자가 돼요? 엄마를 생각하게 돼요? 엄마가 자기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항상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을 그동안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그 나 때문에 아프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정말 분명하게 아는 사람. 그건 자기 노력 때문이 아니야. 이거는 부모에게 잘하게 되는 것은 자기 노력 때문에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 아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아니까 그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당연한 삶의 열심인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이렇게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부모에게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각오를 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열심히 섬겨보고 사랑해보고 노력해보고 애써보겠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뭐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 그 예수님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냥 한 가지 어떤 그냥 어떤 지식적인 사실이 아니야. 진짜 나의 것임을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들 나와지는 삶이 그 신앙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성경에 여러분들 용서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에 난 절대로 저 사람 용서 못해 하는 그 사람을 빨리 떠올리세요. 네? 빨리 마음속에 날 보고 난 저 사람 진짜 내 인생에서 절대 용서 못해 하는 그 사람이 다 있거든요. 저는 없어요. 빨리 떠올리세요. 내가 그런 대상일진 모르겠지만 나는 없어. 일단 그 사람 떠올리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수없는 각오를 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애쓰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지만 100% 장담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마음을 각오하고 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 가능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야? 뭘 보기에 하거나 뭘 진짜 그게 나에게 일어난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단은 뭐야? 내가 하나님에게 말도 못할 그 엄청나고 크고 무시무시한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안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내 자신의 그 현실과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과 그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분명히 알면 그거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이렇게 푹 잠길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내 인생의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걸 상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걸 절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상대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게 그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이 예수님 당시 때 1년의 봉급이에요. 1년치 봉급. 오늘 보통 우리 청년들 얼마씩 봉급 받아요? 중간이 3천만 원을 쳐. 알죠? 보통.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인 거예요? 1만 년 동안 애써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야. 그렇죠? 그걸 빚진 자가 있어. 왕이 이 빚진 자에게 돈 갚아라 했는데 이 빚진 자가 정말 좀 나를 좀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너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너무 많아서 갚기 힘들다고 좀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네. 내가 네가 갚을 수 없는 거 아니까 내가 그냥 너 용서해 줄게. 그냥 없던 걸로 치자. 그냥 가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 용서받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용서받아서 막 신나가지고 막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누굴 만나요? 자기한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하루 일당이야. 그러니까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벌을 수 있는 그 돈을 빚진 한 친구를 만나게 된 거야, 우연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너 왜 돈 안 갚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막 또 불쌍하게 빕니다. 아, 내가 좀 더 노력해서 갚을게. 좀만 기다려줘. 하는데 이 1만 달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친구는 자기한테 100 데나리온 용서받은 그 사람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 같은 데 쳐넣어요. 갚을 때까지 나올 생각하지 마.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갚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왕에게 찾아갑니다. 정말 이 어이없는 상황이 됐다고. 당신이 1만 달란트, 1만 년 동안 애써야지만 애써도 못 갚는 그 돈을 탕감해 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마구 대하고 그 사람을 가둬버렸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일러 바치니까 왕이 부르죠. 너는 나한테 받은 용서, 나한테 탕감 받은 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어? 그게 이제 그 왕이 그 사람을 책망했던 내용이었고 그 사람이 결국은 왕에게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섬김이든 헌신이든 용서든 사랑이든 희생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미 베풀고 있고 준 거 그게 얼마나 큰지를 너가 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 때만 진짜 인간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다 계산합니다. 응?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이만큼 반응해줘야 돼, 반응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 아, 내가 학생들한테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애들이 막 어른들을 잘 무시하잖아요. 막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받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교사를 하는 건가? 내가 애들한테 이런 대접을 이분은 되게 그 뭐예요? 좀 약간 도덕과 윤리를 되게 강조하시는 분이거든. 어?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거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게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뭐냐면 계산한단 말이에요. 해서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오면 그거는 끝까지 하고 해서 나한테 좋은 결과 안 오면 무시하고 외면하고 치워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에만 내 삶이 진짜 인간다운 삶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걸 반응을 주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다운 삶 그냥 아무 그 기대 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11장부터 지금 16장까지가 일주일의 사건이에요. 일주일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월요일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일요일날이다. 일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어, 예수님을.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일을 더 하셨는데 그게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니라. 첫째 날에 했던 게 뭐야? 환영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상황을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가셨어요. 이게 첫째 날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했던 거. 그 다음 날이 된 월요일 날 이제 12절부터 14절.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했던 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인데 그게 첫 번째가 12절부터 14절까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15절부터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둘째 날 했던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오는 성전에 들어가서 막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첫째 날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절 보세요 제발. 네. 고개를 드시고 절 보세요. 그럼 집중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네. 그냥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첫째 날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막 제사가 일어나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가 보여요?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바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니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의 집을 왜 강도의 구려로 만드냐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엄청 화내시면서 이렇게 뒤엎습니다. 그 일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뭐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은 난데없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야? 성전을 보시고 성전에 문제가 생겨서 아, 문제가 있구나를 파악하고 곧장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막 뒤엎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특이한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오늘날로 하면 교회라는 곳에서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뜯어먹는 자 어땠어요?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는 거 있잖아요. 이 성전에 자 저를 보세요. 이 성전에 왜 제사 이 장사를 했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왜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유월절 그리고 그 뭐야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번. 지금 유월절 기간이야. 유월절 때 오면은 막 거리가 막 몇십 킬로 되는 곳에서 오잖아요. 그 짐승을 데리고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오랫동안 걸은 그 짐승은 힘이 없어. 체력이 다 떨어져. 그럼 하나님께 드릴 때 뭔가 이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으로 가져와서 성전에서 좋은 짐승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멋지게 드리겠다는 거지. 여러분 의도 좋죠? 그렇죠? 아, 데리고 오다가 막 비스를 거려서 막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그렇게 주고 돈을 주고 짐승을 제사 제물을 사고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걸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죄인인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용해 먹는 거지. 어떻게 이용해 먹어요? 제사장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용해 먹어요? 그 폭리를 취하는 거야. 엄청난 가격을 거기다가 던져가지고 막 자기네 고향에서 사면은 뭐 100만 원인데 막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사면 막 뭐 1억 막 이렇게 너무 뭐 과장했지만 그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막 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만이 문제냐? 아니야. 이 사람들도 문제야. 왜? 이 사람들은 왜 좋은 그 재물을 1억이나 더 넘게 주고 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대하고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 내가 좋은 걸 바쳐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죠? 내가 바치는 1억보다 더 좋은 10억, 20억, 30억 되는 그 가치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걸 돈 주고 사는 거야 사람들도. 그러니까 성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주신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제사장들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고 이 뭐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뭐 할 수도 없는 거였지.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축복 안 해주고 저렇게 사람들만 축복해 주냐 뭐 이런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겠죠. 우리 인간의 삶이랑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대통령 우리가 왜 뽑았어요? 사람들이 내 욕심, 내가 더 잘 사는 거, 내가 더 다 행복한 거 그걸 위해서 뽑잖아. 그렇죠? 그 대통령은 어떻게 그 대통령의 자리를 사용하겠습니까? 아 자기 욕심, 자기를 위해서 자기 챙길 거를 위해서 하죠. 여러분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이 없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그 어떤 위대한 정치도 여러분 사람을 못 바꿔요. 세상을 못 바꿉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성원이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좋은 정치인이 돼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내가 나아가는 거지, 그건 이상은 아닙니다. 정말 인생을 바꾸고 정말 삶을 바꾸고 우리 전부를 진짜 바꾸는 것은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성전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운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종종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뭐예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요, 어떻게 자라냐면요. 그리고 식물학 공부를 조금 해야 됐네.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맺혀, 조금 이제 생기기 시작, 열매부터 먼저 생기거든요. 열매가 생기면요, 그 다음에는 그 열매를 자외선이나 뭐 이런 걸로 보호하기 위해서 잎이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는요,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의 생태예요. 근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거예요? 열매가 무성한데 거기에 잎이 없는 거야. 몰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몰라.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자체가 그렇게 된 거야. 어? 뭐라고 회정 안 보라고? 아, 내가 잘못 알았어. 그래. 이렇게 봐. 뭐라 어디부터 설명하면 돼 그러면? 자,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잎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잎이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 반드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다는 얘기라고. 보통 무화과 나무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분명하게 있어. 아니 열매가 잎은 분명하게 있어. 근데 잎이 있으면 뭘 생각하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서 아 그럼 저기 열매가 있겠네 하고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무화과 나무인 거죠, 지금 상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빗대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지금 만드신 거야. 돌연변이를 일으킨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무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봐봐요. 예수님이 배고파서요. 배고파서 나무를 찾아간 거예요. 배고파서 그 배고픔을 채워줄 게 있는가 생각해서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의 배고픔을 채워주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나무의 목적입니다. 이해가요? 근데 지금 그 나무는 겉으로는 자기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 무성한데 가봤더니 열매가 없는 쓸모없는 모습인 거야. 쓸모없는 나무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무화과 나무는 그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주하신 거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로서 역할하는 게 뭐냐면 배고픈 사람에게 열매를 주는 게 무화과 나무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존재는 쓸모없고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주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있을 때에만 여러분들 그 인간이 인간인 것이고 그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살아갈 존재 가치가 있는 인간인 거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간의 존재 가치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인간다움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고, 그게 인간의 다른 모든 모든 만물과 구별된 인간이 가진 특징이고 영광이고 그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우리끼리 협의해가지고 우리 인간들끼리 생각해가지고 좋아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이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 그게 있어야지 인간답다. 그게 아닌 모든 인간들은 저주받을 뿐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열매가 뭘까요? 기대하시는 인간다움이란 게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제사가, 피의 제사가 드려지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성전은요, 그냥 제사 자체 있잖아. 그 형식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전은 그 희생, 그 어린 양, 그 제물의 피에 의해서 그 대신 죽는 어떤 대신 죽는 그 존재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나 같은 존재가 살게 되고 이 모든 삶을 누리고 있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커다란 어떤 희생,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곳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성전을 제사 제도를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 의식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나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 나는 좋은 짐승을 드리고 있어.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어. 짐승을 진정으로 드리고 있어. 여러분들, 신앙은요, 내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 간절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그 대신 죽은 짐승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얼마나 큰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풀었는지 그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자기가 받은 용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그 희생, 이런 것들에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종교 의식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 열심을 다해서 드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게 성경에서 예언된 그 진짜 모든 제물이 그동안 예표했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틀 뒤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이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 이틀째라고 했잖아. 일주일에 이틀째라고 했잖아. 그 다음 날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에서 여러분들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민족을 초월해서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됐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신 것이죠. 유월절 자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야 하는 그 재앙에서 살린 것이 날 살린 것이 어린 양의 피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준 건데 그거에 대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자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가 드리고 있는 그 행위들 있잖아. 제사 그 행위들, 열심, 진심, 노력, 그거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이게 참다운 하나님이 기대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거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이 자격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봉사하고 있으니까, 큐티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착한 일하고 있으니까 등등등등. 여러분들,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얼마나 큰 값진 희생을 치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게 하시기까지 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신약 시대를, 예수님 이후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더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용서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돼서 헌금 많이 갖다 바치는 거? 뭐겠어요? 뭐 큰 위대한 일을 하는 거? 뭐 세상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지금? 그거 하나님 전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걸 위해서 자기 전부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을 고백하는 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진정한 그리고 인간다운 그런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비롯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열매 있잖아요. 그거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맺는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의 그 좋은 모습을 이렇게 해서 내가 집중받고 내가 존중받고 높임받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 우리는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또 세상에서도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할 때 각오하고 노력하고 한번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해보자, 난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절대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결국 포기하게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정말 참된 신앙의 그 열매들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내가 정말 정말로 진짜로 아냐, 여러분들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아는 자만이, 그걸 진짜 믿는 자만이 용서하고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헌신을 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같이 고백하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자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다시 따라해 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행동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되지 않는 모든 헌신과 수고와 정직함과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찍어버리시는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요 모든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컵 한 이렇게 물 한 개 떠다 주는 거 있잖아. 아까 준철이가 물 갖다 줬는데 물 한 개 떠다 주는 것도 예수님으로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으로 시작하냐 안 하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가 달려있고 예수님에게 달려있으면 뭐가 잘 되냐 안 되냐, 외적으로 잘 되냐 안 되냐 그게 또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막 열등감 느끼고 교만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예수님이 중심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삶이 충분한 거고 충만한 거고 뭐든지 다 영광과 하나님께 기쁨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 부름받았습니다. 그걸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